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들인 사회주의의 사상적 기초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사회주의에 대한 회방은 허용될 수 없다. 사회주의는 과학이다. 주체 철학은 독창적인 혁명 철학이다를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 5돌과 그 이를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5돌,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5돌세 점에서 최근 이탈리아 밀라노 주체 사상연구센터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.